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첫 순서로 가요 인민이 부르는 그 이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김만용 작사, 안정호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85, 1996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탁월한 사상리론 활동과 세련된 영도로 손군 혁명묘법을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임을 끝없이 칭송하고 흠모하는 우리 민들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진실하면서도 생활적인 화폭에 담아 형상한 성가입니다. 가요는 우리 민을 한 품에 하나 키워주시고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주시며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의 친근한 지도자로 서리 높이 칭송하고 흠모하며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셔가려는 천만 군민의 흠모의 마음을 감동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1절에서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사랑과 행복만을 안겨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시라는 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우리 장군님의 품은 그대로 화창한 봄날이고 따뜻한 햇빛이라고 흠모에 넘쳐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교변하는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언제나 인민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켜주고 빛내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은 주체이고 조국이시란 데 대하여 긍지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3절에서 위대한 장군님은 백성을 떨치는 승리의 기치이고 부강할 조국의 미래시라는 데 대하여 확언하면서 이 땅에 자주의 새 시대를 펼쳐가고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의 위대성에 대하여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후렴에서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우리 민을 승리와 영광으로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려는 천만 국민의 굳은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래에 담겨진 이러한 사상주제적 내용은 밝고 낭만적인 정서로 일관된 인상 깊은 선율 형상에 의해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소조의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는 노래 선율은 순차 진행으로 이루어진 유창한 선율 음조들과 이강음과 같은 약동적이고 진취적인 리듬으로 결합된 선율 형상으로 하여 노래의 사상 정서적 내용을 밝고 낭만적인 정서로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요 인민이 부르는 그 이름은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위대한 오버이로 영원히 모시고 받들려는 천만 국민의 다음없는 흥모의 마음을 담아 논리 풀리보지고 있습니다.